Your lawyer played a perfect move.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여행 떠나갈 땐 하나 두어 호텔 쿠폰 모두 하나 두어 기억 남는 추억 하나 두어 맞춤 여행 하나 두어 전 세계 어디든지 티켓팅도 하나 두어 뉴질랜드 여행까지 하나 두어 하나 투어 뉴질랜드 아이들을 혼내지 마세요. 손님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장소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DB카페 클리닝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클랜드 최고의 카페 청소 노하우를 가진 DB카페 클리닝. 정석껏 엄마의 마음으로 친환경 청소기법. 구석구석 깨끗이 DB카페 클리닝. 021-688-4621 지금 여러분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남태평양 선교방송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24시간 라디오 인터넷 방송을 통해 뉴질랜드 교민사회의 활력소가 되고 나아가 호주 및 남태평양 섬들을 위한 전파사역으로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방송이 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 www.spmtv.kr을 통해서 라디오 청취와 다양한 영상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전화 09443-1199 이메일 spmtv@spmtv.kr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국 주소는 7번지 테키아 플레이스 알바니 오클랜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벌써 8월이 끝나고 9월이네요. 참 빠르죠? 이제 겨울도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어요. 봄이 오는 길목에서 청취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난 겨울 동안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멋진 9월을 시작해보시면 어떠신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꽃도 피고 예수님의 향기도 나는 따스한 봄을 맞이하며 봄의 시작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첫 곡은 이정렬의 오직 주만이 찬양 듣고 아하 정오에 만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영원히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네, 오늘은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선우영 씨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감기가 좀 걸렸어요, 목사님. 목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의 건강정보를 말씀해 주시는지요? 예, 네, 그 신경관계가 아직 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네요. 네. 네. 오늘 호르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 척추신경에 대한 31쌍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또 척추신경 31쌍 하면 이게 지금 전체 그 신경 중에서 어떤 데 지금 속해 있는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아, 신경에 대한 전체 그 도면을 이제 제시하고서 이제 오늘 척추신경 하면서 오늘 아마 네. 신경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그래서 이제 신경 하면 아,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처음에 말씀드린 중추신경이라는 것은 네. 뇌하고 또 네. 뇌에 붙어서 척추로 내려가는 척추신경. 척추신경의 굵기는 자기 엄지손가락만 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추신경은 뇌하고 그리고 척추가 붙어있는 기다라는 거 이것을 척추신경 저기 중추신경이라고 합니다. Central Nervous System. 또 거기에 반해서 하나는 말초신경이라고 있습니다. 네. Peripheral Nervous System. 그러니까 아, 이 말초신경이라는 것은 그 뇌에서 12쌍이 나옵니다. 네. 예. 뇌에서 12쌍이 나오는 것이죠. 네. 이거는 크레니얼 너브라고 하는데 크레니얼 두 개에서 나오는 신경 12쌍입니다. 네. 또 척추에서 나오는 31쌍의 스파이널 러브 척추 신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초 신경은 뇌에서 나오는 12쌍과 척추에서 나오는 31쌍 이 네. 합쳐져 가지고 이 두 가지가 뭐라고 해요? 중추 신경이요. 척추 신 아니요 말초 신경이죠. 예, 그게 말초 신경입니다. 합쳐서요. 예. 그러니까 네. 12쌍 뇌에서 나오는 거. 네. 또 31쌍 척추에서 네. 나오는 거. 네. 이것을 다 말초 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그것도 말씀드린 중추 신경이라는 건 네. 중추 신경에서 나와야지 말초 신경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추 신경이라는 것은 뇌하고 척추 신경 자체 굵은 거죠. 네. 예, 이게 붙어 있는 거. 네. 그것이 센트럴 너버 시스템 중추 신경이고 지금 이제 척추 신경이라는 것이 하고 크레니얼 너브 12쌍 합쳐서 예. 말초 신경인데 네. 지금까지 이제 척추 저기 그 크레니얼 너브 12가지 쌍에 12쌍에 뇌에서 나오는 것은 어제까지 지난번까지 다 끝난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좀 더 사실 저기 신경 중에서 크레니얼 너브 12쌍이 제일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취신경, 시신경, 네. 동아신경 또 활자신경, 삼차 외선경, 안면신경, 네. 안면청신경, 설아 그러니까 막 혀에 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열 번째 베이거스너브 미주신경, 부신, 설아경 이렇게 네. 해가지고서 뭐 우리가 옛날에 그때 공부할 때는 저기 이렇게 했어요. 취신시 신동환경 활자삼차 외성경 안면청신 설악경 미주부신 설악경 12신경을 네,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걸 우리가 꼭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뇌에서 나오는 12가지 신경이 말초신경을 지난번까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 이 척추에서 나오는 31쌍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31쌍에 대해서 네. 지금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척추신경의 31쌍에 대해서. 예. 그래서 네. 왜 31쌍이냐. 우리가 이 멀티브라 이 척추가 다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목뼈가 7개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슴뼈가 몇 개예요? 12개 아닙니까? 네. 12개니까 이 저기 갈비뼈가 12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거기에서. 그다음에 허리뼈 럼버 네. 보니 멀티브라가 5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미추 밑에가 제일 끝에가 이제 꼬리뼈라 할까? 네네. 거기 원래는 이제 저기 4개인데 네. 4개인데 이건 완전히 붙어 있어서 꼭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4개의 뼈가 가운데 구멍이 다 4개가 있어요. 아. 예, 움직이진 않지만 다른 데는 네. 조금씩 움직이는데 네. 여기만은 움직이지 않고 딱 하나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 네 개가 다 원래 있던 거 따로따로 있던 것이었어요. 꼬리뼈가 그러면 네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렇죠. 예. 거네요. 그러나 그 중간에 구멍이 있어서 신경들이 그 구멍 사이로 나와서 네. 이게 마지막에 이게 다리까지 내려가고 네. 이제 그런 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그 다 합하면 사실 20 그러니까 아마 31은 안 했는데 네. 그 뼈를 다시 따져보면 30 그러니까 목뼈부터요. 목뼈 일곱 개다가 가슴이 12개입니까? 7하고 19개 또 24개니까 24 예. 또 밑에가 또 4개니까 28 그죠? 한 3개가 모자르죠? 네네. 근데 이제 아래 위에도 신경이 내려가고 또 그래서 예, 신경은 31쌍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31쌍에 대해서 매번 그 신경에 대해서 어디에 이렇게 서플라이를 해서 모터도 한다든가 뭐 센서리 한다든가 다 자기의 이거 직능이 있습니다. 예, 펑션이 이제 있기 네, 때문에 네. 31쌍에 대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이제 위에서부터 네. 제가 조금씩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네. 네, 그럼 목사님 31쌍에 대해서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듣고 네, 시작할까요, 목사님? 네. 네. 우리 몸이 보이는 육체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신경과 호르몬 등 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듯이 우리의 예배도 이처럼 마음과 말로만 아님 상과 행함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찬양입니다. 지혜민의 예배자의 기도 듣고 가겠습니다.

포레스트 힐의 사라 헤어 스튜디오 449-0285. 아이들을 혼내지 마세요. 손님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장소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디비카페 클리닝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클랜드 최고의 카페 청소 노하우를 가진 디비카페 클리닝. 정석껏 엄마의 마음으로 친환경 청소기법. 구석구석 깨끗이 디비카페 클리닝. 021-688-4621. 지금 여러분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남태평양 선교방송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24시간 라디오 인터넷 방송을 통해 뉴질랜드 교민사회의 활력소가 되고 나아가 호주 및 남태평양 섬들을 위한 전파사역으로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방송이 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 www.spmtv.kr을 통해서 라디오 청취와 다양한 영상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전화 09443-1199, 이메일 spmtv@spmtv.kr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국 주소는 7번지 테키아 플레이스 알바니 오클랜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그럼 31쌍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시면. 네. 아, 우선 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 신경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손가락만큼의 스파널 코드, 척추 신경이 내려가는데, 네. 대부분은 그 자기 엄지 손가락 굵기만큼 되지만, 네. 거기에 내려오는 가운데에 이제 그 위에서는 목에 대한 말하자면 목에서 이제 많이 이제 브랜치가 되어 있고. 또 손에 가깝고 그다음에 허리 관계, 허리는 이제 다리 신경들이 많이 내려오고 또 마지막에 제일 밑줄에 있는 그 세크럴 버티브라 그쪽에서는 또 좌골 신경이라든가 큰 또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든 많은 신경들이 분포가 될 때는 네. 그냥 한 줄씩 쭉쭉쭉 나오던 것이 네. 거기는 막 뭉쳐져 있어요. 네.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네. 그 뭐 이제 플렉서스라고 그러는데 네. 말하면 그냥 그물처럼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예, 그래서 예, 복잡하군요. 예, 좀 복잡한데 네. 그런 거 신경 쓸 건 없어요. 네. 어떤 간에 그냥 그 너브에 대해서 어떤 신경이 몇 번째가 뭐다 이것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네. 또 보통 분들은 그렇게까지 자세히 하지 않더라도 네. 대강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어디쯤이가 어떻게 그 신경에서 관여되어 있는 이것만 대강 이제 알 수 있으면 좋지 않나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지난 말씀도 들으세요. 이게 내 그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있는 그 플렉서스 말하자면 이제 그 망처럼 돼 있는 신경들이 이렇게 막 내려다가 막 그물처럼 막 서로가 네트워크 돼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신경들입니다. 네. 그게 막 플렉서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서비컬 목에 있는 목 일곱 뼈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서비컬 플렉서스라고 하고 쭉 가다 내려가다가 또 그 위에 이제 12신경 저기 그 소락스 이 가슴 사진에서 얘는 12신경의 그 위에 부분에는 브래케럴 플렉서스라서 브래케럴 말은 이 상지 네. 팔 얘기하는 겁니다. 팔에서 나오는 곳은 굉장히 신경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종류가 네. 많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뭉쳐가지고서 이렇게 딱 막 나와요. 브랜치가. 네. 그래서 그 부분 브래케럴 플렉서스 그러니까 상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슴요. 네. 가슴에는 심플하게 한 줄씩 나와가지고서 이 갈비뼈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는 플렉서스가 없어요. 네. 심플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내려가 보면 허리 가깝지 않습니까? 네. 허리 가깝면서 보면 거기서부터는 다리에 신경들이 막 뭉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네. 이게 럼버 플렉서스라고 그래요. 럼버라는 허리 이런 뜻이거든요. 네. 허리, 요추, 허리. 허리에 그 플렉서스가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네. 들으세요, 그냥 네. 이렇게. 네.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밑추에 있는 거기는 이제 신경들이 다리에 네. 하지죠, 네. 하지와 또 좌골 신경이 굉장히 굵어요. 네. 그런 것들이 뭉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세이크럴 플렉서스, 밑추 이렇게 뭐 그물 신경 네.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예, 뭐 그 뭐 그냥 지나십시오. 네. 자,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 서비컬 플렉서스 말하자면 이 목에 있어서의 그 그물처럼 되어 있는 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리기는 뭐 이해도 못하셨을 거고 그래서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이 목 일곱 뼈 중에서 한 다섯 번째 정도가 이게 막 뭉쳐가지고 뭐를 주로 이제 이게 나가는 거 아니 우리가 이제 알 것은 이제 뭐 목과 어깨와 또 횡경막 뭐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스킨도 우리가 네. 지도가처럼 되어 있어요. 줄이 이렇게 얼룩말 보면 막 줄 것처럼 막 있잖아요. 꼭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다 이거는 C1에는 서비컬 1. 서비컬이 지금 저기 일곱 개니까 서비컬 8까지 있거든요. 서비컬 1에 해당하는 건 여기까지. 서비컬 2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림을 다 이렇게 몸 전체를 가로질러 가지고 막 그려놓는 거예요. 그 요거는 C 몇 번이요. 요거는 뭐 넘버 몇 번이고. 그러면 꼭 얼룩말처럼 그림 그린 것처럼 쫙 사람 몸이 예, 사람 몸이 그냥 앞뒤로 말이죠. 온몸이 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몇 번째 신경이고 여기는 몇 번째 신경이고 다 나와 있거든요. 뭐 이제 그건 이제 뭐 신경 없는데 크게 이제 얘기해서 C에서 1에서 5까지 일곱 번째까지인데 거기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횡경막을 거기서 컨트롤합니다. 횡경막이라는 거는 들어보셨어요? 횡경막이 뭐예요? 갈라지는 횡경, 횡이죠. 갈라지는 막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우리가 이제 가슴이 있지 않습니까? 숨 쉬죠. 어떻게 숨을 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숨을 쉬면은 내가 이렇게 허파를 들이마시는 허파에 공기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홀레이션. 네, 흡입하고 내쉬는 거죠. 익스파이레이션. 이렇게 푹 내리고 인스피레이션 들이마시고 이런 것을 신경이 하는데 그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횡경막에 있는 신경. 횡경막에 횡경막은 멤브레인 아니에요. 막이거든요. 보자기 같은 거예요. 허파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횡경막에 관여하는 횡경 신경이 있어요. 횡경막 신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딩 너브라고 그러는데 뭐 보통 이제 횡경막이라는 건 다이프람 영어로 그러는데 횡경막의 그 보자기 같은 데에 밑에 그 저 횡경막 신경 프레딩 너브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자율신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래에서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우리가 전체 이거 가슴이 캐비티가 되어 있잖아요. 가지고 허파가 두 개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잡아 당기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볼륨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잡아 당기니까 네거티브 프레시 되잖아요. 밖에서 공기가 막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히 허파가 늘어나는 거예요. 숨을 크게. 그 다음에 이걸 탁 놔주면 어떻게 돼요? 하면은 횡경막이 다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오리지널 정상 자기의 원래 오리지널 그 저기 그 상태로 나가요. 그럼 이게 올라가죠?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럼 저절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잡아당겨주는 거예요, 쉽게 하면. 근육이 잡아당겨주려면 이 프레링 러브가 탁 당기면 막 스페셜 넓어지니까 자연히 공기가 들이마셔잖아요. 하다가 탁 넣으면 또 들이마시고 후. 이게 프레인 러브라고 그래요. 횡경막 신경. 이것이 목뼈에서 나오는 신경입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교통사고 났다. 교통사고 나가서 목이 다쳤다. 가장 큰 위험한. 아주 위험한 거죠.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 다치면은 숨이 쉬는 안 쉬는가 이걸 빨리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만약에 물에 빠져가지고 숨도 못 쉬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맨투맨 거기다가 입과 입을 가지고 같이 숨을 쉬어주지 않습니까? 리서시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기를 억지로 넣어주기도 하고 땡겨주기 하면서 그 신경을 좀 개발 이게 뭐 살아나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저 그냥 이 목에서 대부분의 그런 신경은 이 횡경막에 관여돼서 숨 쉬는데 관여 있다. 이 정도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호흡이 마비되면 사망하니까 이것이 있고. 횡경막 신경에 대해서.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려가면 이제 그 플렉서스가 이제 브래키얼 플렉서스라고 해서 밑에 내려가면 목 밑에 내려가면 그다음부터는 이 상지가 팔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그 목뼈에 남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락성 이 가슴 12개 신경 중에 한 번까지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서 거기는 이제 신경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조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조금 좀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쉽게 얘기하면 뭐 브라키알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뭐 몇 번째 생각할 거 없이 이 목에서 나오는 이 팔에 나오는 신경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팔을 이렇게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위로 이제 보시면 엄지 쪽에 있는 쪽으로 신경이 하나 내려가고요. 네. 그리고 오셔서 목에서부터 팔, 네, 상지서부터 네. 위에서 어깨서부터 쭉 내려가는 거죠. 목에서부터 나와, 어깨로 나와가지고 팔 이제 상박근이 이게 쭉 내려가지고 엄지 쪽으로 하는 레디얼 너브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로는 미디안 너브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내려가는 얼라 너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브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그 센서리가 달라요. 네. 어디가 탁 다쳐가지고 이 감각이 없다 그러면 네. 이거는 이 왼쪽 가까이면 이거 얼라 노브에 문제가 있구나.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우리 이제 신경은 이제 보면 다 이제 자기 주의 코스가 있잖아요. 네, 네. 어느 왼쪽 뼈의 안쪽으로 먼다든가 뭐 다 그 이제 그 해박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지금 안 됐다 그러면 아 이거는 어디에 골절 어디가 손상을 받아서 네. 어디가 뭐 좀 다쳐가지고 뭐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떻든 간에 네. 이 손바닥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손바닥이 이제 가깝잖아요. 네. 만지고 뭐 이러니까 팔은 신경을 덜 써도 손바닥과 여기는 굉장히 예민하고 할 게 많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이것은 좀 알아두면 좀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손바닥에 보듯이 바깥에는 엄지손가락은 레디얼 너브, 네. 가운데에서는 미디안 너브, 가운데 네, 미디안, 마지막에 얼라 너브, 새끼손가락 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레디얼 너브, 제 바깥에 있는, 네. 그러자면 이제 이 엄지손가락으로 내려가는 거 보면은, 네. 얘는 엄지손가락에서 이 레디얼 너브가 문제가 되면 손이 이게 들잖아요, 이렇게요. 들지 네. 못하고 딱 손이 네, 네. 리스트 드롭이에요. 손목이 탁 이렇게 내려가지고 네. 올리지를 못해요. 항상 축 처져 있는 거예요. 네. 엄지 하나만 다쳐도 그러네요. 아, 엄지가 아니라 엄지 연결된 레디얼 러브요. 네, 네, 네. 레디얼 러브가 아직 이 목에서부터 어깨에서 여기 상박근 상 위 상지하고 여기 하고 해서 쭉 내려가지고 여기 그때 손톱까지 내려오잖아요. 네, 이게 네. 레디얼 러브란 말이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너브가 뭐 여기 우팔에서든지 아래팔이든지 어디든지 다친다든가 뭐 목이든지 그러면은 네. 이것이요 이 리스트 드롭 이 손목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 이게 올리지는 못해요. 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네. 축 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레디얼 너브가 생기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미디언 너브라고 그랬잖아요. 네. 미디언 너브라는 것은 이 이 팔도 저 두 개이죠. 팔이 위에 이거 뭐라 이거 뭐 이거 뭐 팔이면 위팔이라 그럴까요? 이건 아래팔. 네. 영어로 forearm이라고 그러는데 네. 앞에 요거 팔이잖아요. 이것도 네, 팔도 네. 팔인데 요건 이제 앞에 팔. 좀 더 올라가서 어깨 가까운 요 위에 있는 팔. 이 두 팔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걸 이게 안쪽으로 이게 굽이길 수 있고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앞에 팔이 당겨지지 않고 저 처져요. 아까 지금 아까 내가 레디얼 너브 얘기했어요. 네네. 지금은 미디안 너브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안 네. 너브가 문제가 있으면 이게 올리지는 못하고 처지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 말씀드린 거 아니 신경이 하나 돼가지고 다 그냥 뭐 막연한 것이 아니라 다 정확하게 자기의 신경이 어디에 분포되고 어디가 있는 게 다 지금 그 주소가 있는 거예요. 자기 기능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이 미디안 너브가 있으면 이게 저기 이게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 있는 거 아니? 이것이 미디안 너브가 이것이 그 첫째 손가락하고 두째 손가락 있죠. 네. Thumb, index finger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붙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잡으려고 그러면 항상 첫째와 둘째로 종두 잡고 그렇죠. 옆을 잡잖아요. 네네. 젓가락도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네. 그래 젓가락질을 못하는 거예요. 옆 쓰지 못해요. 이 두 개가 붙지를 못하니까 어떤 물건을 픽업하려고 그러면 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미디안 너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사님 이런 말씀 여기를 다 이렇게 팔꿈치 있는 부분을 다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안 돼서요. 글씨를 못 쓰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노부가 어떤 노부가 어떻게 믹스가 돼서 될 것인지 그것만 그런 것인지 그런 이제 그때 신경들은 이제 끊어지지만 않으면 네. 시간이 가면 네. 회복은 되는데 아, 네. 어쨌든 간에 그 코스가 있기 때문에 네, 어디가 네. 다치면은 어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하간에 아 지금 두 엄지와 두째 손가락을 이게 뭐가 어덕선이라고 해야 되니까 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디안 네. 노브가 그런 용어라고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얼라 노브라는 것은 이게 예를 얼라 노브가 어디 떨어져 있어요? 이거 새끼손가락 쪽이라고 그랬죠? 네, 네. 예, 이거는요. 네. 이게 지금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클로 핸드라고 해가지고 네. 집게손이 돼요. 집게라는 것은 이렇게 집게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철수랑이처럼.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펴지질 않아요. 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펼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한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집게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펼 수가 없어요. 손바닥을 빡 벌릴 수가 없어요. 예,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얼라나무가 새끼손가락 있는 예 그렇죠. 네. 얼라나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죠. 요거 이제 안쪽 팔뚝금치요. 팔뚝금치 맞지. 예, 예. 올레크로나라고 하는데 네. 요 올레크로나는 요것의 안쪽으로 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착지면 여기 시큰하잖아요. 엄청 아프죠.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예, 예. 예. 그게 바로 이제 얼라노브예요. 아, 예. 그럼 고개 다치면 네. 내 손가락을 이제 쥐지를 못하는 거죠. 손가락을 피지 못하는 거예요. 피지를 못하는 예. 거예요. 예. 피지 못해요. 어. 그러니까 각각 이제 더 많은 것이 있지만 네, 네, 뭐 대학의 큰 네. 특성을 보면 레디얼 노브는 손목에 탁 떨어뜨려가지고 올리지를 못하는 거. 네. 또 미디안 노브는 집게를 집지를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얼라 노브는 어떻게 해요? 네. 클로를 가지고 이게 손가락을 집게처럼 돼가지고 필 수가 없어요. 손가락을 네. 손바닥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런 이제 특색들이 네. 있다는 거죠. 얼라 노브까지 듣고 우리 찬양 듣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또 비자 문제 또 그 밖에 이민 생활에서 어려운 문제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찬양 듣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나의 기도. 나 주님 의지하오나 주시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목사님, 이번에는 이제 손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서비칼 부분. 이제 목했고 이제 가슴은 이제 뭐 이제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냥 한 조씩 이제 립 저기 그 갈비뼈 밑으로 내려가니까 네네. 이 신경이요 갈비뼈 네. 발 밑으로 지나갑니다. 위로 네. 지나가지 않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허피트 조스트라는 네. 대상포진이 예, 예, 많이 들어봤어요.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신경을 따라 침범합니다. 아, 그래서 네, 다른 이런 종기 같은 거는 빨갛고 모르게 두드러기 쳐 놔도 네. 그냥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생기는데 네. 이 대상포진은 바이러스는요 꼭 신경을 따라 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면역 네, 때문에 네. 떨어져가지고 네. 그럼 이제 이게 이 가슴을 이렇게 열어보면. 우리 갈비뼈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2개가. 네네. 예, 12개가 있는데 그 신경이 갈비뼈 바로 밑을 지나가는 거예요. 네. 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저기 대상포진은 발진이 생기잖아요. 빨갛게. 네네. 수포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 보면 그 신경을 따라가니까 갈비뼈 밑에 따라가지고서 이게 줄처럼 되면서 빨갛고 스포가 생기는 스포가 거예요. 생기는 예. 거. 그러면 배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신경은 뭐 배만 있나요?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각 부분마다 만약에 되게 뭐 허리를 여기 하죠. 궁둥이 생기기도 하고 팔 생기, 뭐 여러 군데죠. 뭐 신경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나 보통 이렇게 배를 이제 보면 네. 줄 따라 이제 배 이게 저기 갈비뼈를 따라서 네. 신경에 따라서 신경에 따라 하기 때문에 갈비뼈 밑으로 신경이 지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이렇게 빨갛게 수포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뭐 네.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2쌍을 이제 대항제근 이제 하나씩 나와서 플렉서스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네, 네. 하나씩 나오면서 갈비뼈가 따들어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럼버 플렉서스라고 해가지고 네. 럼버라는 건 허리라는 허리. 거죠. 예, 허리가 이제 허리뼈가 몇 개 떨어졌어요? 다섯 개 떨어졌죠. 잘 기억하시네요. 예. 그래서 허리뼈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제일 간격이 넓어서 네 예. 위험하다고 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움직이려면 거기를 이제 이렇게 구부릴 수가 있다는 네, 것이죠. 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마취를 해가 주사를 놓는다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뭐 수액도 뽑을 수 있고 네. 마취할 때 약 마취해 넣을 수 있고 네. 하는 그런 4, 5 네. 그 얘기를 좀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잘 기억하셨네요. 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거 1번부터 4번까지 허리에 있는 신경 스파이널 넣어봅니다. 네네. 말하자면 다시 보면 말초신경이라는 거죠. 네. 그것이 나오는데 거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좀 생략을 하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만 이제 한데 우선 한 가지만 우선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다리를 보면 다리에 지나가는 신경을 보려면 다리에 대한 그 구조를 좀 말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이 궁둥이 골반에서 지금 다리가 내려가고 네. 뭐 상박근이라고 그러죠. 상박근. 상박인가요? 네. 아 이게 상박이죠. 아니요. 아닙니다. 대퇴부를 뭐라고 하나 피머를 저기 우리가 뭐 대퇴부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위 팔은 상박이고 이건 예 아니고 네네. 이 밑에 골반 있는데요. 골반 밑에 있는 것을 예. 대퇴부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예. 사이라고 영어로 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THIGG 사이. 예. 예. 그 대퇴부는 뼈가 하나예요. 아, 네. 대퇴골. 그러니까 뼈 이름이 그러니까 대퇴골이에요. 피머 대퇴골이고. 네. 그럼 대퇴골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다리가 또 하나 이제 종다리 있잖아요. 종아리인데. 예, 종아리인데. 그러니까 그 종아리는 그 다리라고 레그라고 하잖아요. 네. 예. 위에는 사이라고 그러고 위는 레그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 레그와 사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관절이 있죠. 예, 관절이죠. 네. 그 관절을 무슨 관절이라 그래요? 리조인트라잖아요. 아, 무릎 관절. 예, 조인트라 그러죠. 무릎 관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무릎 관절인데 무릎 관절에서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있는 게 파텔라, 슬개골이라고 하잖아요. 슬개골. 슬개골. 지난번에 말씀하신 슬개골 반사. 그 밑에 탁 치면 자기 모르게 탁 그냥 반사하지 않습니까? 네네. 스파이널 리플렉스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슬개골 밑에 있는 다리는 어떻게 돼요? 뼈가 하나겠어요? 두 개겠어요? 하나죠. 근데 둘이에요. 어, 그래. 네. 여기서 연결되는데 어떻게 바로 두 개로 갈라지나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게 아니고 대퇴부에는 한 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대퇴부는 대퇴골은 뼈가 하나예요. 네. 아주 강하고 길죠. 그러면 무릎을 통과하면서 두 개가 생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릎에서 거기에 그 그 접목할 때 두 개가 생기. 네. 그래서 가운데가 경골이라고 해요. 경골. 네. 네. 티비아. 그리고 옆으로 그러니까 경골이 이 몸에 지주하는 거는 경골이 하는 거예요. 네. 강해요. 네. 피머. 그러니까 대퇴골이나 경골이나 딱 부딪혀가지고 우리 몸을 딱 직립으로 설 수 있게 해줘요. 네. 그런데 이 바깥에 이 다리 중에서 슬개골 밑에 있는 다리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바깥에가 하나 더 붙어있어요. 아, 옆으로 네. 붙어있어요. 옆으로요. 네. 그거는 힘을 우리 몸을 힘을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 아니 축구하잖아요. 네네. 축구하면 발 후트를 유저리 돌리잖아요. 네네네. 아 그런 또 역할을 해주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막 움직이려 그러면 우리가 요모조모가 이거 그 뭐랄까 손으로 막 이것저것 막 쓰는 것처럼. 네. 아주 그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다리가 거기에 뼈가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여러 이모저모로 다양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 발을 후트를 말이죠. 발목을 쉽게. 움직임을 해서 쉬는 건 마찬가지겠지 모르지만 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리저리를 막 쓰려고 그러면 축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막 발을 막 여지적으로 돌려야 돼요. 테크닉이 있어야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피블라라고 하는 종아리뼈라고 그래요. 그거군요. 아 종아리뼈요. 종아리뼈가 다가 아니라 앞에 안쪽으로 있는 거는 경골이라고 그래요. 팁이야. 네. 바깥에는 피블라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종다리뼈라고 그래요. 아, 네. 네. 종아리뼈, 종다리, 종아리뼈, 네, 종아리뼈. 네. 그래서 이 다리는 뼈가 세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장거리 기다란 것이 위에는 아,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 대퇴골하고 대퇴부까지 해서 예 하고 네. 밑에는 둘 셋이고 가운데가 있는 것이 슬개골. 네. 뭐 그걸 조금만까지 뭐 하면 더 있겠죠. 네, 네. 그러나 우리 몸을 이렇게 바로 이제 힘을 받게 해서 웨이트 베어링 하려고 그러면은. 큰 뼈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네. 아, 목사님 다리뼈 세 개 있는 것까지 듣고 또 찬양 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아,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찬양입니다. 유은성이 부릅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바뀌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목사님 그럼 이번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꼬리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나요? 지금 그 이제 럼버에는 1-4에서 그 이제 제목만 말씀드렸지 그 이제 구체적인 얘기 좀 못 드린 것 같아서 네. 그걸 좀 더 말씀 드려야겠군요. 네. 자,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그 다리에 대한 구조를 그죠? 예, 근육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뼈에 대한 세 가지 뼈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럼버 플렉서스에는 그 신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떤 지장이 있는가 네. 그걸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허리에서 나오는 것은 이 대퇴부위가 대퇴부. 네. 그걸 이제 피모라고 그러거든 영어로요. 피모. 이거 대퇴부 대퇴골이죠. 예? 그걸 보고서 신경 페모럴 러브라 그래요. 네. 대퇴부를 영어는 피모인데. 네. 형용사로 피모럴 러브 그래요. 그러면 그 피모 러브가 대퇴부의 러브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면 이 궁둥이에 가깝잖아요. 궁둥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버터기라 그러는데 이 궁둥이에서 나오는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네. 이 우리가 의자에 앉으려면 서 있다가 의자에 앉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나요? 이렇게 구부리는지잖아요. 네, 네, 네. 이것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골신경통 있는 분들이 잘 그, 의자에 그, 못 앉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이제 또 칼럼이고 네. 지금 이제 그 히프에 대해서 네. 의자에 앉으려고 그러면 다리를 구부려야지 앉지 않습니까? 네, 서 있을 때는 진입을 있다가 네. 근데 이게 히프를 이렇게 구부리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말하자면은 이 허리 다치는 거, 허리에 네. 신경이 좀 다쳐지면 다섯 개 중에서 앞에 있는 네 부분이 어떤 인조리가 상해가 오면 아, 네. 이게 앉을 수가 없어요. 아, 꾸울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 노부가 뭐 NTLSI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뭐까지 하죠. 근데 어떤 그쪽 주위에는 또 어떤 신경에 있던 문제가 있으면 이 레그 아래 다리잖아요. 슬개골 네. 밑에 있는 다리가 이게 뻗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이게 예, 만약에 축구공을 찬다. 네. 그러면 뻗쳐야 하잖아요. 네네. 공을 찰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못해요. 축구를 못해요. 쉽게 말하자면 이 허리에 다치면 공을 찰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다음에 다른 것도 뭐 옵츄레이트 너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뭐 먼저 넘어가죠. 네. 마지막에 이제 신경 하나 이제 세크럴 네? 예, 꼬리뼈요. 예, 꼬리뼈에는 세크럴 플렉서스라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넘버 4, 5, 4가 가지고 밑에까지가 다 이제 하나로 이제 플렉서스가 돼서 예, 총망라에서 뇌노크를 형성하는 네. 신경이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그거 보고 이제 좌골 신경을 사이틱 너브 그러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둘로 이제 아까 지금 우리가 밑에 다리가 슬개골 밑에 있는 다리가 둘이 다리 있죠. 네네. 안쪽에 있는 거를 경골. 네. 또 바깥에 있는 거 보면 종아리 뼈. 그렇죠. 네. 네네. 예. 그거마다 신경이 다 다르거든요. 네. 한 신경에 두 개까지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한꺼번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좌골 신경 말하자면 예, 사이틱 너브 좌골 신경인데 좌골 신경은 또 따로 나와요. 네. 예, 어쨌든 간에 이 신경이 문제가 있으면은 아까 위에 허리에 샀을 때는 앉을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 반대로 좌골에 문제가 있으면 네. 이 앉은 사람이 바로 서지도 못해요. 거꾸로. 아까는 이렇게 구부리지 못한 식으로 얹지 못했는데 이게 바로 서질 못해요. 이게 피질 못해요. 네. 궁둥이와 다리가 이게 좀 펴져야지 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서질 못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래가지고죠. 그 다음에 또 다리에도 또, 무릎이 이렇게 아까는 이제 차지 못했다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잡아 당기지 못해요. 다리를 앞으로 당기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차지 못하고, 네. 익스텐션, 이게 잘 세우지 못하고 발로 차는 어떤 거는 이게 구부리지도 못하고 구부리지 못하고 이 신경이 다 달라요. 네, 앉지 못하고 네. 서지 못하고 예. 네, 뭐다 그렇게 좀 다른 거예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말초 신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네.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나요? 네, 다음 분에 정말 이제 그 호르몬 관계 호르몬 예, 예. 네, 저기 저 사이록신 네. 뭐 몸에 얼굴 눈 두뇌에서도 네. 호르몬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거를 쭉 한번 네. 내려가면서 한번 이제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군요. 네. 네. 아유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초신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호르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명쾌하게 또 설명해 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하 정오에 만나요 제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전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며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을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